어떤 말도 너를 대신할 수 없는 걸 필요 없어 girl 표현할 수 없는 걸 장경 필요 없어 그저 너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그래 너만 있으면 아찔한 너의 실루엣 너 그림자마저 아름다워 날 미치게 만드는 저 작은 행동까지 다 살짝 머리를 쓸어 올린 저 세세한 손짓 손짓 baby 네 손짓 손짓 내게 끌린 마음을 느낀 손짓 손짓 baby 내 손짓 손짓 It goes like 나나나나나나 Hey, how's it goes, go? Oh yeah, 네가 내 앞에 지금 완전 feeling good now. Yeah, I'm feeling good now. 근데 머릿속은 붐 무슨 말을 할까? What? 머릿속은 blackout. 상상력을 깨워 수백 가지 모습에 너를 그려 작은 몸짓이 전부 네 목소리 같아. 살짝 머리 쓸어올린 저 섹시한 손짓 손짓 baby 네 손짓 손짓 조심스레 끌린 마음을 들킨 oh. 내 손짓 손짓 Oh my lady say yeah Hey 한 목소리로 feel me Oh my lady say yeah Yo yo Sing it again Hey you got 뭐 그리 대단할 필요는 없잖아 사소한 네 손짓 하나로 또 나를 쥐고 흔들잖아 Oh you got what I want Hey, 내게 너만 있으면 돼 Oh, you got what I want hey, 내 옆에만 있으면 돼 후회하고 싶진 않잖아 I can't help myself 괜히 덤덤한 척 아닌 티를 내봐도 자꾸 나도 몰래 빠져 너에게 너도 몰래 너의 두 눈이 나를 향해 있는 걸 모르는 줄 알았니 yeah. 살짝 뭐 손짓 baby 네 손짓 손짓 내게 끌린 마음을 들킨 길을 잃은 손짓 손짓 baby 내 손짓 손짓 sing it baby